틈만 나면 시도하는 짜투리 영업. 짜영업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준 씨의 네, 오늘은 짜투리 제가 영업. 짜영업자. 짜영업자. 오늘은 제가 짜영업자입니다. 들어볼까요? 짜라짜짜짜. 하지마 네. 그거 아재기. 아, 미안해. 혼났어. 지금 되게 주춤했어. 네, 제가 영업하고 싶은 것은 던전밥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던전밥. 네, 제목이 그 던전밥. 오뚜기밥 할 때 그 밥. 네. 햇반. 네. 햇반은 아니지만. 아, 다, 네, 알았어요. 네. 야, 작작 좀 해. 오늘 되게 차가우셔. 만화책, 일본 만화책인데 이제 쿠이 료코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가져오셨어요. 네, 1권을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재밌어요. 저 봤는데. 아, 그래요? 저 처음 봐요. 너무 재밌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저희 세대면 어릴 때 이제 패미컴이나 뭐 닌텐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RPG 게임, 일본산 RPG 게임을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정해진 파티원과 정해진 어떤 그 직업이 있잖아요. 뭐 용사, 뭐 엘프, 마법사. 뭐 이제 그런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세계관이고 파랜드 택틱스, 네. 영웅전설 뭐 이런 그런 이제 모험을 하는 던전에서 모험을 하는 파티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드래곤한테 잡아먹혀요. 한 이제 여자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잡아먹혀요? 네. 잡아먹히고 나머지 파티원들이 이제 도망치듯이 이제 던전에 나와서 이제 다시 그 잡아먹힌 사람이 이제 주인공 용사의 이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죽음을 당하면 시체가 있으면 이제 게임 약간 게임 같은 세계관이니까 이제 되살릴 수가 있는데 용한테 소화가 되면 이제 살릴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상황이 돼서 죽음 아이템도 떨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이제 다급하게 이제 던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먹을 거랑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마을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던전에서 몬스터를 잡아먹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판타지 세계 먹방 만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판타지랑 이제 구름의 만화라고 하는 약간 일본의 이제 식도락 만화. 일본에서도 이게 하나의 장르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을까요? 드래곤이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게, 아, 물론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비율을 몰라. 던전에 들어가서 이제 몬스터들을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던전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드워프를 만나요. 이 드워프가 네, 미식가 던전에 살면서 그냥 던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던전에 이제 몬스터들의 맛이 어떻고 재료의 특성이 어떤지 이런 거를 되게 설명해 주죠. 저 지금 네, 만화책 살짝 보고 있는데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되게 강조하네요. 이 드워프가. 맞아요. 네. 야채와 고기에. 왜냐면 이제 던전 안에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잘 먹어야 돼. 네,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요리들이 대충 슬라임 전골, 식인 식물 타르트, 로스트 바실리스크. 이제 바실리스크는 이제 거대한 닭 모양의 이제 뱀 꼬리에 뱀이 달려 있는 그런 몬스터고, 뭐 맨드레이크라고 그 해리포터에도 나왔던 그 네. 소리 지르는 식물 네. 아시죠? 네네네. 맨드레이크를 이제 썰어서 잘게 썰어서 오믈렛에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거 넣듯이 넣어서 먹고. 네, 이 만화가 제가 저도 네.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택틱스류, 그 영웅전설 이런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 세계관을 진짜 잘 녹여놨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드래곤 퀘스트나 그 뭔가를 던전에서 먹어야 된다는 설정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실제 현실이라면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네네. 그런 개념이 처음에 이제 RPG 게임에 도입됐던 거는 이제 그 톨레코의 모험이라는 드래곤 퀘스트 외전 같은 게임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게임은 이제 던전에서 죽으면 게임이 이제 리셋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세이브를 네가 했던 말든. 그래서 정말 멋있는 게임이다. 다크 소울. 그래서 이제 블러드본.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던전에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음식이나 네. 자기가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판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아,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깰 수 있는 쪼렙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되게 그 사람을 약간 그 약간 일종의 도박 같은 것도 있죠. 쪼는 맛이 있죠. 내가 여기서 한 층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그 이제 뭐 만화에서 뭐 그런 것까지 묘사가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한테 익숙한 좀 판타지 JRPG 게임. 네, 네. 네, 이제 그런 설정들이랑 잘 녹였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실 네. 저도 슬라임이나 뭐 돌아다니는 버섯 이런 애들은 좀 초보 던전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쵸. 레벨 1에서. 근데 쟤네를 끓여 먹으면 물이 될까, 뭐 고체가 될까, 네, 뭐 이런 뭐 생각도 파티원 중에 이제 뭐 약간 호빗 같이 이제 몸무게가 가벼워서 이 친구는 약간 도적이나 약간 함정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서 발판을 밟아도 함정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예민함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여긴 함정이 있어. 이 바닥은 밟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거꾸로 그걸 역이용해서 막 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함정을 일부러 밟아서 그 온도를 이용해서 이제 아. 튀김을 만들어 먹고 근데 진짜 잘했어요. 이 만화가 네. 진짜 그런 걸 잘했어.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맨드레이크 바실리스크 오믈렛이래. 네. 거기 만화책 그러니까, 보면 영양 성분도 있잖아요. 그 에너지, 뭐야. 탄수화물, 미네랄, 질방질. 현실로 치면 그냥 닭고기에 약간 뭐 당근 같은 거 집어넣은 오믈렛인데. 그 위닝 11의 그 능력치 나오는 것처럼 육각형으로 그려놨단 맞아, 말이야. 맞아, 맞아. 엘프는 근데 대체로 괴로워하네요. 이게 일본에서는 월간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2권까지 나와 있고요. 네네네.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좀 완결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그치, 길게 끌기는 어렵지. 길게 끌기에는 좀 어려운 만화인데 한 5, 6권 정도에서 끝나지 않으려나? 5권? 그래도 정도? 5권까지 나오네. 잘 모르겠어요. 뭐 네. 정발이 조금 늦긴 한데 그리고 이 작가가 단편집도 2권이 나와 있어요. 네. 이 서랍 속 테라리움이라는 작품이란 용의 일곱 아이라는 작품 단편집이 2권이 나와 있는데 판타지 전문이구나. 약간 그런 걸 좋아하네요. 좀 판타지적인 설정들이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름이나 그림체로 봐서는 작가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쿠이 료코라고 하셨나요? 네. 선을 쓰는 좀 깔끔한 그림체가 되게 깔끔하고 보기 편해서 네네.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네. 좀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진짜 네. 되게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이런 요소도 있어. 야, 쩔잖냐. 이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이 세계 너무 잘 녹아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먹방이잖아요. 먹방? 먹방? 어쨌든 먹방. 어쨌든 식도락, 먹방이죠. 식도락 만화잖아요. 그 와, 어떻게 판타지 던전을 가지고 먹 그 식도락이랑 그걸 잘 엮었지라고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 너무 잘한 거야. 아이디어도 좋고 끌고 가는 그런 재미도 굉장히 좋고 소소하게 뭐 그러니까 주인공 뭐 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몬스터 덕후 오타쿠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들 너무 모양이 너무 신기하지 않니? 맛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니?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신기하니 한번 먹어볼까? 약간 네, 이런 느낌. 주변 사람들 좀 소름 돋게 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또 파티원 중에 이제 엘프 여자 마법사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먹기 싫다고 어떻게 슬라임을 먹어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막상 이제 먹어보니까 이제 그림도 약간 그렇게 우뭇가사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이 우뭇가사리. 돼요.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뭐 되게 싫은 척하면서 더 줘 뭐 이런 약간 이런 그런 재미도 있고 캐릭터도 되게 잘 그려놨어요. 네, 적당히. 그래서 아마 길게 가지도 않으니까 또 물론 긴 만화책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서사실하기보다는 너무 길지 않으면 또 구입을 해서 뭐 읽거나 하는데도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저는 이 만화를 작년에 아마 알게 된 작년쯤에 알게 됐는데 되게 강력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제 연어화를 할 때는 막 되게 비논리적 그냥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슬프네요. 근데 그게 더 재밌어. 방송으로 그게 더 재밌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 너무 무슨 나 수업 듣는 줄 알았잖아. 강압적인 분위기. 어쩌지? PPT도 준비해왔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나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던전밥을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지? 아 이거 식도락만 하잖아. 근데 진짜 던전밥이라는 것 자체로 딱 그게 네. 와요. 어떤 느낌인지 딱 보니까 만화 굳이 막 만화 안에 들여다보지 않아도 까보지 네. 않아도 어떤 만화인지 네, 그러니까 알겠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만화책을 딱 펼치면은 아 하면서 약간 그래도 좋아하는 몬스터의 통구이 모습을 생각해 네. 보세요. 몬스터 누구 좋아하는데요? 저요? 네. 저는 미믹? 미믹도 먹어요. 이건... 미믹을 먹는다고? 네. 미믹은 상자잖아. 미믹은 델토로의 헐리우드 진출자가 아닌가요? 엉망진창이 됐다던 그렇죠, 그 델토로의 네. 슬픈 작품. 그분은 네 그렇습니다. 아, 델토로 언제 그래요? 델토로도 언제 하셔야죠. 아 근데 델토로에 대해서는 준 씨와 제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예정입니다. 있는... 자영업자의 저는... 컨셉에 좀 안 맞지 않나? 아 저는 델토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응. 최애 작품 악마의 등뼈. 아 저 옛날 작품을 못 봤어요. 아 이런 크로노스 안 되겠네. 이거 크로노스 이런 거 봤어요.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뭐 되게 마무리 해주세요. 던전바 하늘보리 네. 하늘보리 마시고 어릴 때 파이널 판타지나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을 재밌게 한번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이제 먹방을 아프리카에서 먹방을 보신 분 저기 있는 분들이라면 맛의 달인 같은 만화 네.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근데 네. 아 정말 생각나는데 출판사에서 영업 나온 것 같아 약간. 그러게. 근데 저 만화 좀 웃긴 게 그 네. 초밥방이나 이런 그런 먹는 류의 만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먹는 장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품평을 하고 요리사가 이게 파도치고 막? 막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먹는 장면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묘사를 해놔요. 아. 저 말도 안 되는 세계에서 바실리스크 막 이런 로스트 이런 거 하면서 그 시치미가 너무 웃겨. 시치미 딱 떼고 완전 정색해가지고 그런 너무, 게 원래도 재밌잖아요. 어, 저 세계에선 그게 당연한 거야. 나는 그 태도가 너무 좋은 거죠. 저 만화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던전밥 실제로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 저희는 뜯어 먹히겠죠. 이런 컨셉만 가지고 뭔가 요리해서 이제 같이 먹는 모임을 한다던가.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건. 네 연어알 동아리나 됐으면 좋겠네요. 어, 그, 아, 네. 네. 그러면 연어알 올라갔을 테니까 그냥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아, 때쯤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세요. 네. 뭘 신청해? 연어알 네. 트위터와 전국 연어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 검색해주세요.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가 늘어나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좋아하시는 거를 공유... 같이 한번 영업해보고 싶다 이건 어떻게 맞아.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저 네. 킬빌 요청 들어왔어요. 진짜? 네 킬빌 해달라고. 저는 에반게리온 들어왔는데 에반게리온 그만해. 에반게리온 그만하라고. 에반게리온 누군지 모르겠지. 누가 않았... 봐도 지인 요청 같은데 아닌데요? 본인 요청 아니에요? 본인 발 그래요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제발. 다음 자영업자에서 만나요. 다음 영업 예고. 오늘 저희가 헤드윅을 할 거잖아요. 이 정신에 녹음하면 뭔가 개소리 참신한 개소리 할 수 있어. 저 너무 조심스러워. 뭐가? 아 용어 쓰는 게. 용어도 그렇고 내가 분명히 빠른 생각을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빠른 생각이래. 저희는 그냥 배우거든요.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게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상처나 아니면 뭐 그런 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